새는 밤 종현입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일반 사람보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언어 지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영국은 아니고요. 캐나다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한다고 하죠. 지금 이 얘기에 아 그럼 나는 언어 영역의 신으로 불려야 되는데 언어 연금술사여야 되는데 현실은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근심 모드로 돌아선 분들 몇몇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라는 말이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휴대폰 전원 끄듯이 없어지진 않지만요. 걱정이 많은 것도 긍정적으로 풀어가다 보면 좋은 영향을 주겠죠. 1월 1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1월 19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캐나다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 연구를 100% 믿으라는 뭐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니고요. 그래도 이 이야기는 저는 정말 이 의견 지지를 해요.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걱정들 때문에 또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과 원동력을 또 얻는다면 걱정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물론 현대인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맞죠.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랄까 걱정 없이 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를 바꿔나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푸른밤 코너가 조금 변동이 있어요. 바로 오늘 나오시는 이분 때문인데요. 푸른밤에서 1년을 공들여서 섭외를 한 분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마음의 소리 만화가 조석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데 특별히 푸른밤을 또 찾아주시니까 오늘 거의 뭐 뽕을 뽑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 두 분은 내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종현의 첫 솔로 앨범 베이스 사인 CD 드리니까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여기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 오늘은 미리 신청해 놓은 투어를 떠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투어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출발. 물론 식사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조식은 간단하게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탑니다. 오늘 제가 경험해 볼 투어, 바로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죠. 반지의 제왕 투어인데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에 성공한 반지의 제왕 시리즈.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투어가 진짜 잘 짜여져 있고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인기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8%가 반지의 제왕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이곳저곳 영화 속 바로 그 장소들을 쭉 둘러보는데 황량한 벌판에서는 오크무리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고 신비로운 숲속에서는 호비족과 요정들이 살고 있을 것만 같네요. 특히 저는 숲속에서 투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숲속을 둘러볼 때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던 그 노래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목소리를 지닌 가수죠. 애냐가 노래합니다. May it be.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애니아의 May It Be였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의 OST로도 또 많이 사용된 것 같은데 그 이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신비로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스러운 영화? 상당히 이런 판타지 영화 잘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좋아하시나요? 저는 톨킨의 소설을 참 좋아하는 편이라 반지의 제왕을 재밌게 봤고요. 톨킨의 소설도 재밌게 봤고 원작 그리고 호빗도 재밌게 즐겼습니다. 근데 뭐랄까 반지의 제왕은 정말 판타지 그 소설의 거의 대부분의 기초를 다진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즐겨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뭐 그만큼 즐겼죠. 많은 사람들이 그 천만 관객 넘지 않나요? 대부분 그 뭐 누적치를 보면은 훨씬 그냥 뛰어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 우리 가족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허소영님, 제 꿈은 요리사인데 주변에서 요리사는 힘들다, 특히나 여자들에게는 엄청난 노동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확고했던 꿈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지만 가끔은 흔들리네요. 그래도 그 흔들림마저 이겨내보려고요. 옥상 달빛이 없는 게 메리트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뭐 요리사 단적인 예를 드리자면 손질 자체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조리 자체가 생각보다 노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근육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남성 요리사분들도 많이 계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성 요리사분들도 더 많이 있고 많이 또 여성 요리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섬세한 그런 감각들로 또 본인만의 요리 색깔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보시길 바라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꿈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뭔가 뭐 포기를 할 때는 그냥 딱 포기를 하더라도 그 전에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나 뭔가 내가 의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 그런 시간을 좀 오래 갖고 있는 자체가 꿈에게도 그리고 나의 뭐랄까 의지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좀 본인을 믿고 결심을 하셨다면 계속해서 밀어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2331님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는데 일이 많아서 출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장님이 미안했는지 약도 사다 주시고 유자차도 직접 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픈데도 찍소리 못하고 야근까지 했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정이 있는 직장이네요. 유자차도 타주시고 약도 사다 주시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부장님도 알고 있어서 더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서 나으시고요. 아이고 쉴 때 또 쉬어줘야 또 컨디션이 회복이 될 텐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조금이나마 피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우님 여자친구가 곧 복학 때문에 멀리 내려가게 됐어요. 떠나기 전에 늘 함께 듣던 푸른밤을 통해서 따뜻한 한마디 전하고 싶네요. 가이야 여름의 더운 날씨에 볼이 빨개진 모습에 반했고 추운 날 볼이 빨개진 모습에 또 반했어요. 멀리 있어도 우리 예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라디오를 듣는다고 따라 듣고 헤헤 사랑해요. 노래는 그대만이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반존대 쓰시네요. 저도 반존대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3자가 보니까 되게 불쾌하군요. 그래요. 뭐 좋아 보입니다. 예쁜 사랑하십시오. 좋겠네요. 6627님 어제 이사했는데 오늘 멍 때리고 걷다가 전에 살던 집으로 갔어요. 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 덕분에 우편물 가지고 왔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주변 같은 동네에서 좀 이사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내리는 곳은 똑같은 거예요. 집은 다른데. 되게 묘하던데. 그 이사한 집을 딱 도착했을 때 아쉬움도 막 느껴지고요. 아 여기 텅텅 비었구나. 아 어떡하지 너무 좀 아쉬운 마음도 그게 하루 정도거든요 대부분 하루예요 이사한 다음날 혹은 이사한 한 주 안에 그런 일이 한 번 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저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었는데 반갑네요. 나만 이런 건 아니었어. 되게 그 순간 내가 정말 바보 같다라고 느꼈었는데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좀 위로를 받네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것에. 자 노래 두 곡 들을까요? 심연보의 목욕이 좋아 그리고 에드 시런의 레고 하우스. 심연보의 목욕이 좋아 그리고 에드 시런의 레고 하우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런웨이 비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1월 31일 토요일 7시 공연 보실 겁니다.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오디션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와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광고 듣고 푸른밤 특별 초대석 올튼 월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스스로를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차가운 도시 남자지만 내 여자에게만큼은, 그리고 푸른 밤에서만큼은 따뜻하시겠죠? 웹툰계의 공무원이라는 별명과 함께 매회 조석 클래스를 증명하고 있는 분입니다. 푸른 밤 특별 초대석 올툰 월드, 웹툰 작가 조석 씨와 함께합니다. 네, 일상의 모든 상황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개그 웹툰의 1인자죠. 푸른밤 특별초대석 올툰 월드.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마음의 소리 조석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석 씨. 와,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디어 네. 나오게 됐네요. 항상 웹툰으로만 이렇게 뵙다가 예. 본인의 캐릭터를 이렇게 형상화한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을 지금 연재 중이시잖아요. 예. 오, 캐릭터 닮았는데요? 닮았죠. 네, 많이 있네요. 예, 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근데 되게 뭐랄까 닮으라고 그렸지만 닮지 않았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푸른 밤에는 사실 푸른 밤에서 예. 조석 씨에게 여러 번 연락을 드렸고 그렇죠. 예. 여러 번 좀 시청 요청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함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예. 그렇게 튕길 일은 아니었는데. 좀 예. 그동안 많이 바쁘셨고 지금도 항상 바쁘신데. 그냥 뭐 안 바쁜 만화가는 없을 텐데. 네네. 그냥 희한하게 이제 PD님께서 연락을 주실 때마다 전례 없는 바쁨을 막 겪고 있을 때여가지고. 아, 예. 어떻게 또 타이밍 잘 맞아서 오늘은 함께해 주셨네요. 예, 오늘은 감사합니다.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이 많은 웹툰 작가분들이 푸른밤을 찾아주셨었어요. 예. 그 김규삼 작가님도 오셨었고 주호민 작가님, 정다정 작가님 친분 있으신가요? 뭐 주호민 작가님이나 정다정 작가님은 말 그대로 작가님. 네. 네, 그냥 인사 오가면서 몇 번 하는 정도. 네네. 뭐 김규삼 작가님이야 그냥 예전부터 그냥 알고 지내던 형이라 네. 예, 편하게 말하는 사이죠. 예. 그때 김규삼 작가님이 출연 후에는 또 이야기 없으셨나요? 푸른밤에 대한? 뭐 바로. 네. 그 SNS 같은데 네네. 바로 이제 사진 올리고 아 어딘가 다녀오셨구나 자랑 있잖아요. 자랑. 아, 네. 아 이거 네. 이거 지금 근질근질한 거다. 네. 얘기하고 싶은 크게 거다. 크게 말을 쓰진 않았지만 네. 사진을 올리면서 아 어딘가 다녀왔구나라고 얘기를 자랑하고 싶구나. 그러셨군요. 자 웹툰 작가님들은 필명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조석 씨는 본명이신가요? 예, 저는 본명이. 필명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사실은 필명을 썼었어요. 처음에 멋있게 영어로 JS라고 써놓고 앞으로 난 이렇게 가야지. JS 분명히 JS라고 조석? 썼는데 만화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날 조석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네네네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네. 그렇게 가야죠.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조석이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으니 예. 바뀌고 또 애매해졌겠네요. 조석이 필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강풀 작가님도. 서가 너도 필명이냐? 이러길래 아닌데요. 학창 시절 때부터 만화 그리는 거 참 좋아하셨다고 이야기를 예. 들었는데 대부분의 만화 작가분들이 그렇긴 하지만요. 그렇죠. 네. 만화를 좋아해서 그리거나 아니면 만화책을 좋아했거나 그쪽인데 저는 그냥 그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화가 돼야겠다는 생각도 딱히 없었고 네. 그러는 거 같아서 난 만화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그렇게 없었고. 그럼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만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좀 멋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냥 그때쯤 되니까 19, 20살쯤 되니까 내가 잘하는 게 만화밖에 없네. 그냥 그 정도. 만화를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때 뭐 크게 뭐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네네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크게 결정을 한 거죠. 만화과에 가야겠다. 좀 뭔가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셨군요. 아 그렇게 포장이 되면 좋긴 한데 그냥 넉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예.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이 예. 지금까지 그냥 그 정도. 그 근데 만화 때문에 고3 때 또 부모님과의 마찰도 있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냥 그 과정의 일부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죠. 갑자기 만화가가 되겠다고 하니까 만화과를 가겠다고 하니까 네네네. 수업료가 막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가 그것도 만화과를 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또 대뜸 울어버리니까 부모님 울면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죠. 울면서 예. 아 얘가 이렇게나 진심이었구나. 예, 겉으로는 되게 열정 있는 모습 같은데 그렇게 또 만화과 가서 결국 자퇴를 했으니까 이상했던 거죠 그냥. 네.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또 잘 돼가고 있으니까 부모님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 정말 다행이죠. 천만 다행이죠. 이게. 처음에 개인 블로그에서 만화를 연재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데뷔 과정을 아시겠지만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웹툰이란 게 잘 없기도 많이 안 알려지기도 했지만 네. 저도 몰랐어요. 인터넷에다 만화를 그린다는 개념 자체도 몰랐고 그때 그 시절에 예. 정말 이것도 단순한 이유예요. 그냥 만화를 그려서 올렸더니 네. 재밌다는 댓글이 달리는 게 좋아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를 가든지 아니면 다음을 가든지 이런 걸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그냥 일단 내가 지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것 자체가 즐거웠군요. 네, 그냥 그거 하나만 그냥 아, 재밌다고 해주네. 그리고 뭐 딱히 뭐 이렇게 프로로 데뷔해서 그리는 것도 아니까 싫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그냥 관심이 재밌어서 그리다가 연락이 오고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개인 블로그에서 웹툰을 네. 시작했던 분들이 또 포털 사이트에서 예. 이렇게 요일 웹툰으로 찾아뵙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 없이 시작해서 되게 인기를 얻는 경우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석 씨도 그런 경우셨던 거죠? 그렇죠. 뭐 어느 길이 더 낫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했을 때 남들이 보기에 더 이렇게 신선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좋게 보고 근데 또 막상 저처럼 그렇게 데뷔를 하면 근본이 없으니까 데뷔를 하고 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겨요. 아, 이 뭐 예. 작업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색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방법들이 예, 다르잖아요. 또 개인 블로그에 예. 올리는 것과 또 웹 포털에 연재를 하는 것과는 그렇죠. 막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막 상표도 가려야 되고 제약들도 막, 있고 예, 말도 막 무슨 상품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재미없어지는데 라는 생각에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군요. 역시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때 당시에 조석 씨에게 영향을 줬던 만화가나 좀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생에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만화는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고우영 선생님 삼국지. 네. 삼국지. 그거는 그냥 봤어요. 내가 이걸 보고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만 지금 와서 제가 그리는 만화 모든 방식에 그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 보면서 막연히 이게 막 주입이 됐던 거예요. 네네네. 이게 만화구나. 만화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구나. 장면이 있고 설명이 있고 장면이 있고 이런 패턴을 그냥 막연히 그걸 보면서 익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만화가가 한번 돼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흔한 말로 좀 배우듯이 본 만화는 이제 저 이제 10대 때 유행했던 슬램덩크 같은 만화. 네. 이제 분석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던 만화. 그냥 어렸을 때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화인데 네.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걸 자기 마음대로는 흔한 말로 소설인데 이게. 네네네. 이게 왜 실제 경기를 보는 것처럼 기대가 되지? 라는 기분을 어렸을 때 느꼈으니까 네. 되게 모르겠어요. 그냥 제 기준으로는 그 이후에도 그것보다 더 좋은 만화? 더 대단한 만화를 아직까지도 못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슬램덩크 그리고 또 삼국지 이 두 작품이 되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화였다라는 이야기 예. 해주셨고요. 저도 사실 좋아요. 삼국지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지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 이야기 소설.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 또 만화마다 또 캐릭터들도 다르고 주인공도 다르니까 좀 시각과 해설이 다르잖아요. 예. 그것도 너무 즐겁고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다 좋아하죠. 슬램덩크 농구 안 좋아해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예. 드래곤볼은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던데 아 맞아요. 슬램덩크는 그래도 역시 많이 알더라고요. 명작이죠. 네. 자, 혹시 작업할 때 어떤 노래 즐겨 들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이분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오해를 많이 사요. 왜요? 성시경 씨 노래인데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노래를 듣는데 사심이 있을 이유도 없고 네. 노래가 좋아서 듣는데 노래가 좋아서 듣죠. 무슨 노래를 좋아하세요? 하면 성시경의 뭐뭐뭐뭐요? 하면 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네. 그래서 그럼 그때마다 왜 왜라고 하지 했더니 남자가 왜 성시경 노래를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뭐 무슨 아 성시경 씨가 평소에 좋아하던 친구상이고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성시경 씨가 요즘에 마녀사냥 네. 나와서 솔직한 모습이 좋아 이 노래도 네,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래가 좋고 그냥 이 노래가 좋다. 좋아서 예. 어떤 노래예요? 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성시경 씨의 내게 오는 길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듣고 올게요. 속삭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인입니다. 오늘은 푸른밤 특별 초대석 올튼월드 웹툰 작가 조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길 성시경 씨의 데뷔곡 데뷔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데뷔곡인 줄 몰랐네. 이런 뭐랄까 작업하실 때 이런 조용조용한 음악 많이 들으시나요? 근데 대중 없어요. 제가 예전에 뭐 우연히 막 뭐 실제 가수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네네.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항상 똑같아요. 그냥 듣기 좋은 거요. 특별히 저는 가리는 음악 없어요. 네네네네. 막귀라고 그러잖아요. 막귀. 그때 당시에 좋아하는 곡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으시는군요. 예. 특별히 뭐 작업한다고 해서 그래 마음을 침착해야지 내게 오는 길이야 이런 네. 느낌은 아니시고 그런 건 절대 없죠. 나 최근에 900회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와 900회가 주 2회로 900회면 그렇죠. 450주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세봤는데. 네. 정말 대단하네요. 9년째 연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 2006년부터 예, 6년부터 했을 거예요. 했는데 저도 이렇게 됐는지는 몰랐어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연재를 하시는 중에 되게 밀리시거나 연재를 뭐 펑크 내신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그걸 눈치챘을 때쯤이 한 500화쯤이었어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 이제 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 그때부터 했죠. 이제 좀 그래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만화를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내가 만화 기계도 아니고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마감을 한 번도 안 오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되나? 그게 부담감을 오기 시작했구나. 예,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또 한 400개 그린 거고요. 이제는 사실 그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네.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부담감이 되고 신경 쓰이고 그렇죠. 뭐 이유도 없고요. 네. 아프지도 않고 예, 뭔가 몸이 예, 아픈 일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그리는 데까지는 그래야지 했는데 또 이번에 900회가 됐더라고요. 건강한 건 좋은 거니까. 그럼요. 일단 네. 근데 900회면 사실 소재라는 게 정말 네. 어렵거든요. 900회 소재 떨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런 참신한 표현들과 이야기들, 스토리들. 이것도 멋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해보세요. 제가 멋있게 포장해드릴게요. 특별한 건 없어요. 예. 네네. 진짜 막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딱히 또 대답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던데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되던데요란 말도 웃기고 막상 보는 사람이 너 한 300개 정도 되게 재미없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난 재미없게 네. 봤어 그럴 수도 있으니 넌 예전에 끝났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냥. 근데 조석 씨랑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보니까 제가 뭐랄까 웹툰을 보면서 느꼈던 상당히 장난스럽고 예. 위트 있는 모습보다는 좀 더 진중하고 깊은 모습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듣는 얘기예요. 제가 PD님께 또 죄송하지만 자꾸 이런 방송을 좀 거절하는 이유가 네네. 처음엔 저도 신나서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되게 재밌을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진지한 얘기하고 있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플레이어분들이 예, 그래서 내가 저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부담이 생기면서 네네네. 안 나오는데 실제 성격도 그렇고 또 웃긴 게 만화가들 중에서도 개그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되게 진지해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은 게 일단 심야 프로그램이고 사실 조석 씨를 부른 이유 자체가 그냥 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만화를 그리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지 막 뭐 그 웹툰에서 즐거울 수 있으면 된 거고 그런 모습까지 재밌는 모습까지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로그 연재로 시작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도 해주셨는데 예. 연재할 때만 해도 그 웹툰에 제목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마음의 소리라는 제목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냥 일단은 크게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요. 예, 저는 항상 뭔가 계획하고 할 때보다. 그냥저냥 했을 때 항상 뭐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특별한 의미도 없고요. 그냥 개그만화 그린다고 무시당할까봐 좀 진지한 제목? 제목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데뷔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신통방통 이야기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쳐봐요. 네네. 뭘 그리시는 분이죠라고 물었을 때 제 입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아, 저는 신통방통 이야기에 네, 폼을 잡기도 좀 뭐하고. 아.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이름이에요. 마음의 소리. 예. 그래서 결정이 됐었군요. 이 마음의 소리는 일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일상을 다르게 보는 능력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만화 안에서도 어떠세요? 그 반전의 경험 이런 거는 본인의 상상력인가요?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있던 경험했던 것들인가요? 일단은 경험으로 나오는 게 항상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이야기도 좋고 제가 봐도 좋고. 네네네. 근데 항상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한 80-90%는 상상력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데 네. 저도 기왕이면 오늘 같은 날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 와보는 곳에서 네. 처음 오랜만에 막 이런 신기한 환경에 있으면 뭔가 이게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네네네. 정말 가기 싫어. 예를 들면 무슨 막 마감의 왕중왕상을 줄 테니 나와. 진짜 가기 싫어. 근데 거기를 갔다 오면 결국 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재밌는 경험들. 예, 상상력에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경험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예. 또 오늘 이렇게 MBC 와주신 것도 언젠가는 웹툰으로 만나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신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뭘 가져가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 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면 한두 달 후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마음의 소리에는 상당히 명대사가 많아요. 유행어도 정말 많고요. 그 푸른밤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못생긴 건 좀 괜찮아? 이거라든지 날 로그인하게 만들다니라든지 아 뭘까 소변 보러 가서 대변 보고 온 것 같은 이 기분 뭐 이런 대사들 상당히 재밌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운데 예.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또 듣거나 사용했던 이야기들인지 아니면은 그죠 그 말을 뭔가 좀 재밌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만화를 배우려는 학생이 만화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하면 들려줄 대답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대답인데 굳이 이거에 뭔가를 막 야 네가 물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유를. 예, 꼰대죠 꼰대.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생각난 것도 있는데 유행어라는 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노리고 쓴다고 해도 노리고 쓴 걸 한 100개 중에 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노리고 쓰면 안 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썼더니 유행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만큼 재밌는 대사들이 많다라는 것 같은데 팬들이 베스트 명대사를 이렇게 정리한 것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 보셨어요? 그건 못 봤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있는데. 아 본인이 예. 스스로 정리한 것들. 어느 순간. 어디 올리셨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혼자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건가요? 900화 특집으로 뭔가 그 내용 중에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것도 그냥 그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근데 저도 잘 몰라요. 내가 만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 정돈을 한 적은 있는데 그걸 좀 알아주길 바랬죠, 저는. 네,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예. 넘버원 뭐가 있을까요, 명대사? 아, 넘버원은 차도남이죠, 차도남인데. 아, 차가운 예. 도시의 남자. 뭐 그 말을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건 아닌데. 그 시기가 제가 막 쓰러져 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막 네. 더 이상 만화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예, 소재가 없구나. 그래서 막 인생의 모든 짐을 막 어깨에 얹고 있다는 기분을 들 때 뜬금없이 그냥 그게 무슨 유행 없네, 뭐 누가 만들었네 이런 얘기가 돌아서 그 한철 잘 버티게 해준 유행어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어요. 담당자가 다음 유행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한마디에 이제 아 진짜 그때부터. 있겠네요. 그런 예. 부담감도. 자 캐릭터 얘기도 좀 해보고 싶네요. 다른 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여자친구분도 나오시잖아요. 예. 오늘도 함께 와주셨는데 예. 정말로 닮았네요. 그 만화 캐릭터 안에 또 예. 캐릭터의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생각보다 조용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둘의 성격이 똑같아요. 그냥 아, 두 분이 예, 되게 낯가리고 남들 앞에서 조용조용하다가 네. 집에 가서 이제 서로 까부는 거죠. 예,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런 거고요. 예. 작품에서 프로포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프로포즈라고 치면 거의 막 무슨 최수종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한 게 돼가지고 아. 뭔가를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거의 이제 막 만화에 좀 프로포즈를 이용한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안에서 또 정말 경험담도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뭐 실제로는 조그만 이벤트도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예 그냥 그건 그냥 다 만화적인 거고. 네네. 예. 그러면은 사실 그 캐릭터들 이렇게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막 얘가 참 성격이 재밌네. 네. 얘를 캐릭터로 만들어야겠어라고 해서 만들어 본 적도 있지만 재밌는 캐릭터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감명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막 외모라든지 아니면 네. 다른 부분에서 좀 얘가 이런 네. 성격이 남들이 보기에 재밌겠네 싶은 걸 이제 골라야지 이게 재밌는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준비한 것보다는 그냥 준비 안 하고 했던 게 네. 항상 더 결과도 좋았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2부 마칠 시간이 되어 가는데 최근에 자주 들으시는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하니까요. 네네네. 네. 뭐 이것도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보면 기분 좋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걸스데이의 말해줘요라는 노래를 어디서 우연히 들었는데 네. 그냥 좋더라고요. 방송 활동을 오래 하셨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때 이제 자주 듣는 노래를 듣다 보면 트랙에서 늘 걸려서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걸스데이의 말해줘요 듣고 올게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특별 초대석 올투누월드 만화가 조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어머님이 한동안 조석 씨가 만화가인 걸 모르셨다고 하던데요. 만화가인 걸 그렇게 한동안 모르셨다기보다 네. 딱히 만화가 자체를 별로 이렇게 뭔지 모르셨다고 해야 되나? 더군다나 이제 저는 웹툰 작가랑 다른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뭐 거의 만화 데뷔하면서 비슷하게 아셨어요. 예. 아 그래요? 예. 뭐 어떠세요? 그 아버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예. 어머님도 웹툰에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 예. 정말로 실제 그런 스토리나 이런 성격 같은 게 있나요?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실제 가족 얘기를 한번 하면 정말 재미없는 아무 무미건조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 예, 그냥 보통 일반적인 가족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 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파란색 러닝과 팬티만 입는 거 이거 상당히 형의 입장에서 예.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동생이 조석이야 이렇게 야 네가 그럼 만화에 나오는 그 파란색 트레이닝복 나 입은 그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좋아해서 문제긴 한데 재밌게 그렇게 예, 좀 나대지 좀 마라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정도기도 한데 네네 예 참 캐릭터적으로는 제가 만든 캐릭터 중에 잘 만든 캐릭터 세 손가락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캐릭터로 등장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지인들은 없으세요? 많이 있죠. 예전에 무슨 출판사 무슨 대표님도 뭐 만나기만 하면 그냥 시시껄렁한 재밌는 얘기하면 아 이건 완전 마음의 소리 소재인데 라는 얘기를 계속 중얼중얼거리시는 거 있잖아요. 중얼중얼중얼. 내가 생각하기엔 절대 아닌데.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많은데 속으로. 네네네. 다들 그런 걸 좀 은근슬쩍 기대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이디어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의 소리를 연재하시면서 가장 큰 고비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가장 큰 고비는 없고 항상 그 정도의 고비가 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네. 연재를 하시는 중에는 예, 그 크기를 따지자면 뭐 그저께 그저께 예. 그저께 무슨 일이 있으셨죠? 그냥 그런 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날. 네. 모든 게 끝났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아 어제까지만 해도 예. 생각이 막 샘솟았는데. 네, 안 나오는구나. 이제 끝났네 하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야겠는데 막 관둔다고 하면서 막 계약이 얼마나 남았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문득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항상.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감정의 기복이 큰 편이신가요? 아, 어마어마하죠.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라. 네. 예, 오늘은 참 밝은 날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밝아주셔서. 예, 정말 좋은 날이고. 예. 사실 저는 그 900회 계속 연속으로 연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그런 뉘앙스 들어요. 본인은 그걸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나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냥 매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라는 뉘앙스를 계속 봤거든요. 저는. 예, 그게 이게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어떻게 하면 겸손해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럼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됐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쉬거나 그런 다른 작가들은 좀 왜 인터넷 댓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그런데 조석처럼 해봐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아프셔서 쉬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물론 아는 분들도 있고. 네네. 네, 병명을 검색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아픈 분들이 대부분이고 뭐 힘든 사정 있는 분 대부분이라 해서 그냥 뭐 그냥 좋게 얘기해 주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먹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축구도 상당히 좋아하시죠, 조석 씨. 그렇죠. 예. 그 마음의 소리를 연재하시면서 축구 웹툰까지 하셨잖아요. 예. 와 이거 사실 보는 사람들이 또 무릎을 탁 칠 표현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예. 잘 모르는데 저희 팀에 또 민호 군이 상당히 예. 축구를 좋아하는데. 야 진짜 조석 그 사람 천재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또 나도 근데 뭐 저는 그냥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정말 천재적인 표현이었죠. 이럴 수도 없고 제가 네. 생각해도 무릎을 탁 치네요. 네. 정말 당연히 나올 소리죠라고 네. 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축구 좋아하니까 그동안 만화가 있었다면 축구를 좋아해서 그린다기보다 축구 만화를 그리려고 그리다 보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보기에 좀 모질랐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축구 팬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충족이 돼서 좋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독자들이. 또 혹시 축구에 관련된 만화를 연재할 계획이나 생각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은 워낙 한번 알았던 정이 있어서 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그쪽 분들한테 너무 콧대를 튕기는 바람에 예. 축구가 취미로 남겨놨었어야 되는데 축구 만화를 그리면서 축구에 대한 기사를 보거나 축구를 보는 거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거예요. 막. 그때 준비를 하시면서 연재를 하시면서 이놈들은 또 공놀이 하고 있네 하면서 나중에 거의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정말 축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또 예. 공부하듯이 보셨을 예. 것 같은데 지금 국가대표 축구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뭐 일단 그냥 다 빼고요. 아 걱정돼. 그러니까 근데 다 말씀해 주세요. 자. 뒤부터 앞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냥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축구를 한참 재밌게 볼 때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뭐 축구 선수도 아니고 근데 네네네. 확실한 거는 아 그냥 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감동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할 만큼 한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 딱 그만큼 네네네. 잘하는 만큼 잘한다. 옛날에는 못하는데 정말 뭔가를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렇다고 막 넘어져서 까지고 머리가 터지라 얘기는 아닌데 네네네네. 그런 거는 좀 확실히 요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조석 작가님은 마음의 소리로 상당히 이름을 많이 알렸지만 저는 조의 영역이라는 만화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예. 상당히 재밌게 봤고 그 상상력을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저도 보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조의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냥 간소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등 떠밀려서 하게 된 경우예요. 아, 그냥. 그래요? 그냥 평소에 생각은 많이 하죠. 네. 개그 만화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9년 동안 900회 뭐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얼마나 달마나 그리고 싶겠어요. 평소에 생각해놓은 것 여러 가지 중에 이런 만화가 있으면 어떨까? 그냥 물고기가 나오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 미끌미끌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네네네. 그때도 문득 야, 너 혹시 준비한 만화 하나 있냐? 이런 이제 제의를 받으니까 네. 이 얘기를 예전에 주변 사람들 했더니 반응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아, 이 조의 영역에 예. 대한 뭐 뭐라고 해야 돼? 신호불 이야기를 했을 때 그쵸. 물고기가 뭐가 무서울까? 이런 반응을 많이 들어서 안 되는구나. 근데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되지? 하다가 준비해놓은 만화 있냐? 했대. 그때 치고 들어간 거죠. 예, 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마음이 급하구나.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또 조의 영역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쵸. 물고기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쵸. 처음엔 개를 크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개도 막 무서운 들개 이런 게 아니라 네. 요크셔 테리어라든지 미니 푸들 같은 귀여울 거. 것 같아. 예. 근데 물고기가 아무래도 한번 그려봤더니 은근히 물고기를 좀 그리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물고기가 낫겠다. 아 싶어가지고. 본인이 그리는 그림체도 물고기가 괜찮고. 예, 개는 참 못 그리더라고요. 예. 아 마음의 소리에서도 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애완견. 제가 개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림으로 봤을 때 아마 개인지 모를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실 때 또 지금 예. 마음의 소리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개그 웹툰?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개그 일상 웹툰을 그리시는데 조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고요. 예. 뭐 다른 장르를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예. 하게 되면은 기존 팬들에 대한 반응은 걱정이 안 되세요? 근데 제 팬분들이 좀 전부는 아니지만 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찾아주는 분들이 좀 특별해요. 이제 흔한 말로 그때 좋으면 되는 사람들이라 네네. 너가 개그 만화를 배신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보면서 와, 이 조의 네. 영역도 정말 재밌다. 그러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쪽 팬분들이 뭐라 하는 경우는 있었죠. 막. 아... 스토리 만화 영역에 발을 들이지 마라. 이런.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겠죠 다. 그래서 네네네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많은데 제가 뭐 그냥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얘 가끔씩 단편으로 다른 장르 그러는데 한 번쯤 다시 그려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맞아요. 예. 그런 시선을 봐주면 되게 조석 씨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그릴 수 있는 작가라는 이게 길을 열어놓는 거니까요. 네네네. 예.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곡 더 추천해 주시죠. 이제 H.O.T.는 저 중고등학교 때는 여자 애들만 좋아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완전히 저는 남자 학교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때 남자 애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 목소리나 노래 들으면 옛날 생각나는 거 네. 그때 생각나고 그래서 저는 H.O.T. 노래 중에 그 빛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H.O.T. 팬이에요. 이 노래도 참 좋아하고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H.O.T.의 빛 듣겠습니다. 푸른밤 특별 초대석 올툰월드 만화가 조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곡은 조석 씨가 추천해 주신 H.O.T.의 빛이었습니다. 자, 그 웹툰 작가를 하시는 분들 예. 요즘엔 그리고 웹툰도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예. 변형이 돼서 또 많이 다시 한번 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의를 받으셨거나 혹시 이 웹툰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의는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제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작품도 네. 있고. 오.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뭐라 네네네. 하겠어요. 이제 아, 작가님인데. 예, 조회 영역 같은 경우에 네. 예, 그 끝나자마자 이게 계약이 됐다가 간신히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딱히 체크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부담 가지실까봐. 네네네네. 그분은 생업이신데 그렇죠, 되고 있나요? 그렇죠. 집을 팔으셨을 수도 있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네네네네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다시 한번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참 작가 입장에서 뿌듯할 것 같아요. 아 역시 뿌듯한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저도 그 영상화에 목을 매는 작가들 보면서 아 왜 만화가 재밌으면 되지 그런 거를 노리고 만화를 그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막상 제가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아 제발 되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만화가 뭐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밑에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사람 마음이란 게 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나올까 신기하겠다 이런 생각도 그리고 들고 그리고 일단 고생을 해서 내가 만든 작품이니까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해석되는 건 너무 원하는 길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조회 영역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일단 커야 되니까 이건 망해도 나한테 남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막 역대 막 그 왜 좀 반대로 부르는 레전드에 네. 남는 영화가 되면 이건 나에게 재산이 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마음의 소리 마지막 회 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연재 기간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그냥 생각을 안 하다가 네. 한 850, 880이 정도 지나면서부터 천화 내지 10년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9년 좀 안 되고 네. 이제 간신히 이제 900화를 지나고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등 떠밀려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내가 스스로 그만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또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또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 그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좀 몇 개 보내주셨어요. 질문을.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주원님이 보내주셨는데 웹툰 작가들은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만약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면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주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그럼 어느 정도를 받고 싶으세요? 일단. 6개월은 막 우울증 걸릴 것 같고요. 6개월은 너무 길고 예, 막 일이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늘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그냥 한 달만 있었으면 좋겠다. 한 달. 예. 그럼 한 달 동안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대충 앞뒤로 잘라도 분명히 앞으로는 남은 일 처리하느라 일주일 쓸 거고 뒤쪽 일주일은 새 일 준비하느라 일주일 쓸 거니까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네. 가고 싶은 데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를 보면서 네. 예를 들면 무한도전을 보면서 무한도전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각 없이. 눈으로 이걸 보고 머리로는 막 다음에 뭘 그려야 되지. 그냥 이런 고민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죠. 사실 그 웹툰 작가분들이 항상 많이 하는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주마다 연재되는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 분량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죠. 근데 조석 씨의 만화는 분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을 솔직히 신경을 안 써요. 그게 분량 오늘 저번 주에 100컷을 그렸으니 이번 주에 101컷에 도전해볼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네. 아닌데 그냥 줄이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내가 분명히 처음에 콘티를 짤 때 이게 재밌겠다라고 그렸는데 이걸 내가 그리면서 힘드니까 줄이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의 분량이 좀 만들어진 거군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전엔 짧게도 웃길 수 있었다면 지금은 주절주절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예. 네. 그 라디오 출연 간혹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전에 어딜 갔는지 이렇게 좀 기억은 희미한데 네. 그 이전에 나왔던 데보다는 확실히 좀 편하다고 하면 그쪽에 너무 실례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전에는 그 유열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 2년? 훨씬 더 됐네요. 시간이 매일 매일이 똑같으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예. 어쨌건 뭐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냥 당일의 감정 같은 것도 오늘은 좀 그래도 좀 편하게 하고 가시나요? 그렇죠. 그때 녹음을 했는데 네. 이런 한마디 방금 전에 한 거 마지막에는 독자분들이 정해놓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녹음이 딱 끝나자마자 유열 씨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훈계가 시작되는데 막 어른이잖아요. 네네. 예, 막 그다음에 주눅 들어서 다시 녹음 시작하고 예, 그러다가 점점 진지해지다가 나가시면서 저번에 이말년 작가님 왔을 땐 되게 재밌었는데 아이고 또 부담이 됐었군요. 예, 그때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슬픈 기억이죠. 자 오늘 올튼 월드 만화가 조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쉽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조석 씨, 조석 씨가 생각하는 만화가의 역할 이건 뭘까요? 그냥 그 단어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만화 그리는 사람. 내가 이 만화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만화책을 펼 때 사람들이 그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오늘은 얼마나 교훈을 얻어볼까. 아 만화를 보면 예, 이걸 보고 내가 뭔가를 배워야겠어 라는 건 아니고 일단 재밌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밌다가 아, 이걸 봤더니 뭘 깨달았더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네네네. 아 여기서 무슨 패러디를 해서 누군가를 뭐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재밌는 거. 예, 그거에 최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만화를 그리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예, 것. 딱히 사명감 안 가져도 되고요. 뭐 재밌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렇군요.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웹툰으로. 그냥 저는 항상 그냥 다 열어놔요. 그냥 지금 했던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웃긴 얘기를 계속 그리는 것도 좋고 그냥 딱히 막 지금까지 개그를 9년 했으니 앞으로 뭐 스릴러를 5년 하고 뭐 뭘 4년 하겠어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되 그냥 절대로 대충하진 말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예.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조석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부탁드리면서 끝곡도 한번 추천 받아볼까요? 예. 전 요새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 노래 듣고 좋아서 계속 듣는 노래인데 정준일 씨의 고백이라는 노래. 아, 예. 우리 푸른밤과도 인연이 깊으신 분이에요, 정준일 씨는. 아, 예. 네, 그 정도 하셨었고요. 아, 진짜 유명하신 네. 분을. 자, 그러면 이 곡 들으면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려있었던 떡볶이 가게 앞에 이런 글이 붙어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굣길과 퇴근길에 종종 들렀던 단골 집이었다. 늘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볶이를 푸짐하게 퍼주시던 아주머니, 매일같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던 아저씨, 유치원 꼬마에서 어느새 대학생이 돼 부모님을 돕던 그 집 아들까지 많이 정들었었는데 인사도 하지 못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 이런 기분이겠지. 오랜만에 다시 느끼게 된 감정에 문득 예전 그 사람과의 이별이 떠올랐다. 너무 오랫동안 만난 사람, 그래서 늘 곁에 있던 게 당연했던 사람. 그때도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체한 것처럼 마음이 걸린다. 다시 인사를 나누기엔 너무 늦어버린 사람. 앞으로도 이별할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변미정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스탠딩 에그의 넌 이별 난 아직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다시 인사를 나누기엔 너무 늦어버린 사람. 이 말이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별했던 그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다시 인사를 나누기엔 항상 너무 늦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의 안녕을 다시 마음에 고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억지로 연을 다시 이어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흘러가는 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주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흘러가다가 어떻게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온다면 그것도 일부러 밀어낼 필요도 없고요.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조혜미님. 1월 10일에 결혼한 깨소금 부부입니다.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거제도에서 오느라 완전 힘들어서 감기까지 걸렸네요. 몰디브 병원까지 다녀왔어요. 열이 39도예요. 내일은 나아서 신행 제대로 즐겨야죠. 신랑 김영민, 우리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너의 신부 조혜민.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어우, 저희 회사 사장님 성함이 김영민인데 되게 놀랐네요. 금방 들으면서. 신랑 김영민. 그래요. 일단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몸이 또 아파서 열이 39도까지 나셨다니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신랑분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 싶네요. 어서 열 내리셔서 즐거운 신혼여행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재밌게 놀고 오시고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푸른밤에도 보내주십시오. 이보미님, 저 오늘 드디어 돌아온 솔로 대열에 합류하게 됐어요.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애인도 멋도 아닌 관계에서 허덕였는데 끝나고 나니 시원섭섭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끝이 좋지 않았고 여태 제일 뜨겁게 좋아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마음도 밍숭하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때 그 노래 신청해요. 위로받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에휴, 뭐 웰컴 돌아와서. 뭐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돌아가는 법입니다. 혼자가 익숙해지시길 바랄게요. 슬슬 익숙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으시길. 2378님, 식탐이 많은 친구가 있는데 옆에 있다 보니까 옮았나 봐요. 오늘 제 양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목구멍까지 찬 느낌이에요. 저 원래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굶기도 하는데 친구 때문인 거 맞죠? 하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루 정도 많이 먹는다고 뭐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줄 무언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달덩이가 거울에 비춰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운동도 좀 하시고 어느 정도 식단도 조절하시고 그러면 되죠. 뭐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6771님 자취 3개월 차 외롭고 쓸쓸해서 친구네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요. 너무 아기라서 그런지 어제 밤새도록 울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덩달아 저도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 찔끔 했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기 잘 달래주세요. 아기 얼마나 새로운 환경에 정하기 무서울까요? 그렇지, 그럴 때는 같이 집에서 있는 사람이 잘 다독여주고 달래줘야죠. 아기 강아지들 새벽에 울기 시작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데 저는 사실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집 강아지는 참 조용한 편이어서 그래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화장실 잘 가서 아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래 어릴 때 가장 잘 시켜야 되는 거 배변 훈련이에요. 잘 시키십시오. 그리고 손님 알아보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막 처음 본 사람 깨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좀 교육법을 잘 찾으셔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찬미님 오늘 아빠가 발포 비타민 모르고 그냥 드셨어요. 아빠 그거 물에 타먹는 거야. 아유 얼마나 속 쓰리셨을까. 발포 비타민 그거잖아요. 물에 탁 넣으면 퍽퍽퍽 하면서 아유 이거 저 예전에 이 발포 비타민 그냥 입에 넣었던 적은 있거든요. 근데 막 와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불량 식품 중에 막 팍팍 입에 넣으면 터지는 사탕류 있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자극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발포 비타민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아유 아버님 고생하셨겠네요. 그래요 찬미님 직접 좀 타서 이렇게 챙겨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챙겨 드시다가 얼마나 서러우셨겠어요. 내가 이걸 챙겨 먹는다고 먹는데 이게 입천장 다 까지고 뭐 앞으로는 챙겨주십시오. 자 CD 드려야 되는데요. 이보미님 그 솔로 부대 컴백하신 거 축하와 위로의 의미로 사인 CD 한 장 보내드리고요. 종현의 베이스 사인 CD 그리고 6771님 아기 강아지 키우시는 이분께도 또 건강하게 잘 키우라는 의미에서 사인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오아시스의 Stand By Me 이 곡은 9196님 신청곡이고요. 그리고 프롬의 달 말하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오아시스의 Stand By Me 그리고 프롬의 달 말하다 두 곡 듣고 오셨고요.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더 마그네틱 필즈의 All My Little Words 듣고 올게요. never make you stay. You said you were in love with me. 오늘 방백. 북이 영화를 가볍게 여기네. 에밀리 브론테. 북이 영화를 난 가볍게 여기네. 사랑도 까짓 것 웃어넘기네. 명예욕도 아침이 오면 사라지는 한때의 꿈일 뿐이었다네. 내가 기도한다면 내 입술 움직이는 단 한 가지의 기도는 제 마음 지금 그대로 두시고 저에게 자유를 주소서. 그렇다. 화살 같은 삶의 종말로 치달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삶에도 죽음에도 인내할 용기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폭풍의 언덕을 쓴 소설가로 유명한 19세기 영국의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쓴 시입니다. 저희 푸른밤 김PD님이요. 제가 공연을 한 후나 앨범 준비한다고 살이 좀 빠져서 오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너 밥 좀 챙겨 먹고 다녀라. 무슨 북이 영화 보려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살 빠지면서 돌아댕기냐. 이런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제가 제 나이 또래들보다 사실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남들이 선망하는 일을 하고 있긴 한데요.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중의 이런 환호와 무대 위의 화려함, 이런 게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요. 사람의 욕망 중에서 식욕이나 성욕보다 큰 게 권력욕이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명예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무얼 바래서 피디님 잔소리처럼 밥도 못 먹고 돌아댕기는 걸까요? 명예욕마저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한순간의 꿈이라면 저는 뭘 바라고 있는 걸까요? 우리 푸른밤 가족들은 뭘 바라고 계시나요?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마지막까지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자유인 것 같습니다. 제 힘과 의지로 여러분들 앞 옆에서 오랫동안 서 있을 용기를 가진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식사들 하고 다니시고요. 오늘 끝곡 363의 I Stand For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Jesus, I stand for you.